옆에서 난 너를 꿈꾸고 Oh yes 다섯 개의 살로 널 다시 깨운다 다들 나를 보면 차갑던 말투 표정까지 너의 미소에 녹는 나인데 가끔씩 너 지쳐 보일 땐 이 노래 불러줄게 It's alright girl 건강시 건물이 나를 상처를 주고 외켜도 yeah 날 기사가 되어 슬픔에서 구해낼 거야 널 위한 주문을 외워줄게 baby 맘만 먹든 답답해도 늘 잊지 마요 눈이 뿐이야 아무리 험한 숲이라도 너와 둘이란 어디든 갈 수 있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 좋아 나 위한 용기고 계속 피어나 It's alright girl 건강시 엄불이 나를 상처를 주고 외켜도 yeah 날 기사가 되어 슬픔에서 묘한 너의 눈에 지갈 수 없어 내가 위태로워져 내 작은 욕심이 자꾸 커져 yeah 내 마음이 다 너로 가득 차 세상 모두가 너로 보여다 주문에 걸려 나 It's alright girl 건강시도